거짓말한 그 순간 아직 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있는데 살아가던 이유가 모든 숨을 거쳐와 저 끝까지 차오르네 Stay here, stay here 내게 닿지 못할 말이 Stay here, stay here 물거품처럼 사라져 Are you there, are you there 너를 기다리는 나 You're my one, you're my world Save me 날 꺼내줘 너만 두고 날 구해줘 Stand on the water 너의 손을 뻗어 숨겨 How to forget you And baby tell me how to stop loving you yeah. Do you still love me too? Or am I asking to you just like a fool? Yeah, yeah. I'm trying to be good I thought it'd be great 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전부 아니었네 Stay here 그대로 잠시 머물러주길 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Stay here, stay here 네가 돌아올 때까지 Stay here, stay here 안 간 힘을 쓰고 있어 Are you there? Are you there? 빛이 사라지는데 You're my one, you're my world Save me 날 꺼내줘 너만 두고 흘러남은 여긴 어둡고 차가워 날 구해줘 Stand on the water 너의 손을 뻗어 숨겨 차가웠던 몸에 움직여 빛이 내려 날 감싸고 돌아 크게 기지개 펴 흐리흐리 여기 느린느린 맘처럼 되는 게 무리무리 정신을 어지럽히고 바꿔버릴 소리 불려있는 두 눈이 떨려 잡고 싶어 투명하게 보이는 너의 얼굴이 시간이 지나 그게 영원이라 해도 절대 널 지워낼 순 없어 기다림의 끝에 다시 네가 있다면 나를 구원해준다면 oh. Help me out 날 꺼내줘 너만 두고